까마 아프라드 피르카트 타니아 미랄 코리이랄 묶임인 필라반 원나디러티아 리점 이틀 아마릴 코리랄 묶임인 휘스인 를 에티펄 빌 모터마리 사빌 히즈빌 아마릴 코리 비제라티 까스리 콤수산 리시암스 야말 하미스 알하미스 리우아피루 안파이키 에히트라마티힌 리사아밀라딘 김일성 월카이드라딘 김정일